계속해서 이 출애굽기를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여러분 보시면요.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출애굽기 6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려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받은 명령대로 전해요. 9절 보면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모세가 전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은 이번에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에게,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도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그게 11절이에요. 11절에 보면 너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그랬더니 모세가 12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한마디로 못 가겠습니다. 거절을 해요.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소연하는가? 12절.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 같은 백성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그 제국의 큰 권력자인 바로가 저 같은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입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줄 모릅니다. 이 지도자인 모세 입장에서는 죽을 맛인 거예요.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그것을 전하라는 사명은 확고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뜻을 굽히시지 않으시려고 그러죠. 반면에 그 말씀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들다고, 지쳤다고, 기가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다가 어떻게 해요? 제국의 통치자인 바로마저도 하물며 이스라엘도 그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데 모세의 말을 듣겠습니까? 모세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지 몰라도 두손두 발은 아니어도요, 적어도 두 손은 들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이런 하소연에도 하나님은 어떠세요? 꿈쩍도 안 하세요. 기필코 모세 너가 맡아서 그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도 너무하신 것 같아요. 지도자인 모세의 사정은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아요.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밀어붙이시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 걸까?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들인데요. 얼핏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서 그렇게 일하시는지 성경을 보면 속 시원한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는데 사실은 크게 두 덩어리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두 덩어리의 이야기에는 특이한 두 가지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처음에 읽은 것처럼 뜬금없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했는데 안 들어요. 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전하라 했는데 모세가 생각할 때 바로가 그걸 들을 턱이 있겠는가? 그렇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냥 기필코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넌 가서 전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그 뒤에 나오는 그 본문에는 뭔가 좀 대답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 뜬금없이 족보가 나온단 말이죠. 우린 족보 보면은 좀 약해지잖아요. 그렇죠? 이름도 어려운데다가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또 우리 족보도 여러분도 족보가 있으시잖아요. 저도 족보 몇 권이나 되는데 이거 뭐 쳐다보기나 합니까? 그잖아요. 근데 족보가 난데없이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의미인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죠. 아무튼 첫 번째 특이한 점은 족보가 나온다는 거고 두 번째 특이한 점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미리 한번 살펴본 내용인데 본문을 보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재차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굳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했어요. 졸다가 실수로 기록한 게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한 데는 의도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 특이한 기록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밀어붙이면서 일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려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실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모세를 밀어붙이시면서 일하시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시면서 일하실까요? 이 질문을 반대로 해볼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소연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포기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과연 모세의 인생은 이후 어떻게 될까요? 또 더 나아가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구약학자는요, 지금 이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거절하는 상황에 있는 모세에게 지금 이 족보에 대한 기록과 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하는 내용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맥락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40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왕궁에 있다가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민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구원해 주려고 했다가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거기다가 애굽 왕궁에서 떠나고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을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야말로 전혀 다른 그러한 신세로 도망쳤던 일이 있지요. 40년 동안 80세가 될 때까지 말하자면 인생의 가장 황금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120년 정도 살았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런데 그런 황금기를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아마 모세는 40세 때 자기가 겪은 그 일을 평생 잊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잊을 수 없겠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런 걸 트라우마라 그래요. 트라우마. 트라우마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라 그래요. 트라우마. 트라우마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인해 겪는 심리적인 외상. 지금 모세가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한 사건으로 모세에게 기억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아서 상처로 남아서 끊임없이 모세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떨까?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입장이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으면 화병 날 것 같아요.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쁜 짓 하다 그런 것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특권과 힘을 사용해서 도와주겠다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이 쫓기게 되고 도망치게 되고 살인자가 되고 더군다나 동족에게 같은 동포에게 배신을 당한 것 같으니 얼마나 분노가 치밀겠습니까? 한편 억울하겠죠.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하는데 괜히 나섰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아마 자신을 한탄했는지도 몰라요. 왜 이런 신세가 되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모세의 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그 사건이 모세에게는 끊임없이 그의 평생에 그 마음으로나 외적으로 괴롭혔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요. 모세가 80세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구원하는데 너를 보내겠다 그래요. 모세가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럽니까? 안 그래요. 난 못합니다. 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라, 보내겠다라고 하셨을 때 먼저 뭐가 생각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 4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그냥 대본에 생각났을 것 같아요. 나를 배신했던 그 사람들.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나를 이렇게 이 지경이 되도록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들. 뭐 별아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모세는 하나님께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가 거절해요. 극구 거절하고 사양했던 건 몇 번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아마 그런 트라우마가 모세에게 작용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또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번에 걸쳐서 보내시겠다 그러잖아요. 안 된다니까 또 보내시겠다 그러고 또 뭐 사람을 붙여주시겠다 그러고 뭐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지팡이를 던져서 문둥병이 낫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면서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가 도저히 그 고집을, 하나님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어렵게 순종해서 애굽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애굽으로 돌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다시 자기 동포들이 자기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또 그때 그 상처가 불쑥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트라우마는 그래요. 그게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오늘 본문 보신 것처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사실 이 말은 언제 했던 말이에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80세 때 모세를 부를 때 거절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 저 말 못하니까 딴 사람 시키세요. 저 못하겠습니다. 거절했던 말을 지금 여기 애굽에 와서 또 그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세 일생이 참 이렇게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저는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모세라는 사람은 참 그 어떤 면에서는 이 사명감이 강한 사람 같아요. 사명감이 강한 거. 그래서 그 사명감은 어떤 사명감이냐면 민족, 자기 동포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모세 오경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은요, 이 모세와 그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계속 보면 어떤 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모세 그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 우리가 딱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모세가 거절하고 또 못하겠다 그러지만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세우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냥 쓸어버리시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내 이름을 제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면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냥 제 이름을 제거하시더라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 동포에 대한 그런 참 그 자기 동포를 그런 위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보다 사실 강했던 사람이 모세가 아닌가. 그리고 사명감이 참 강했던 것 같아요. 특히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참 강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 본 것처럼요. 모세는 출생의 비밀을 알잖아요. 뭐 나쁜 의미에서의 출생의 의미, 뭐 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출생의 비밀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죽어야 하는데, 그잖아요. 바로가 모든 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모세를 살려주셨는지를 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낱낱이 들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를 특별하게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목숨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늘 마음에 두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나를 이 애굽의 왕궁에 두시고 나에게 교육을 시켜주시고 나에게 그런 좋은 여건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분명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뜻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사명감인 거예요. 자기 민족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것이다. 그 사명감을 가졌겠죠. 그리고 그 사명감을 늘 염두에 두고 산 사람이 모세가 아닌가. 그래서 40세 때 자기 동포가 그 곤경을 당하는 것을 뭐 구원해 주려고 했던 것도 그런 마음에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세의 사명감이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특히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모세의 장점이면서도요, 또 성경을 보면은 그의 이 장점이 다른 한편에서는 약점이 되는 경우를 봐요. 약점이. 언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사람의 장점이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모세의 경우는 다른 측면에서는 이 심리적인 그 상처,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겪은 그 상처가 작동될 때는 그의 장점도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가령 자신의 사명감 때문에 어떤 문제를 혼자 책임지고 풀어가려는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혼자 책임지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대개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일하는 게, 혼자 일하는 걸 선호해요.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왜 모세를 자꾸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제가 모세를 보면서 꼭 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이런 모습은요, 특히 이 모세의 사명감은 어떤 겁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혹시 또 나를 두고 하나님 목사님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사명감은 또 어떤 거였습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선한 의도와 선한 목적이 뚜렷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런 일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걸 거절한다거나 오히려 그걸 오해하고 공격을 할 때 어떤 마음 들까요? 그런 상대에게 배신감을 느끼거나 답답한 마음을 느낍니다. 왜 저럴까 도대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신에게도 실망감을 느껴요. 그리고 급기야는 포기하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보는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모세가 왜 그만두겠다 그래요? 왜 못하겠다 그럽니까? 모세가 지금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모세의 마음과 이 내적인 갈등을요,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가 직면한 이 상황을 단지 그 한 사건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세가 요 일에 대해서 그냥 하기 싫으니까 못하겠다 그냥 그러는 거다 이렇게 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여러분 지금 이 7장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 재앙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는 사건이 나오고 이제 이런 일들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기 전에 뭐가 있냐면 모세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냥 그 한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따라서 인도해가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이 모세의 이 장점일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이 약점이 되어지는 그 상황을 통해서 어쩌면 모세가 늘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 있고 또 이런 상황들이 늘 부딪혀져서 발목 잡힐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해가는 역할을 하면서 혹 늘 부딪힐 수 있는 근원적인 문제로 보시고 그걸 치료하시고 그걸 해결해 가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 모두가 아니라요. 지금 지도자 한 사람 모세를 먼저 치료하시고 모세를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뭐냐면요. 바로 모세에게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풀어 가세요. 여러분 4장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4장 10절 보시면 이미 그 일이 있었어요. 4장 10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80세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장면이에요. 4장 10절에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또 뭐라 그래요? 모세가 머뭇거리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4장 14절이에요. 어떻게 해결하세요? 모세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며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동역자인 형 그 아론을 붙여주시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세요. 그래서 모세가 이때 아멘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똑같은 문제가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나 이 내적인 어떤 그런 상처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고 불쑥불쑥 더군다나 같은 문제의 상황들로 나타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왔는데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되죠. 출애굽기 6장 12절이에요.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앞에 4장 했던 말 똑같은 말을 또 하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풀어갑니까? 6장 13절. 그거 보세요.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하셨는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알리라고 누구를 명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거듭거듭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될 때까지 밀어붙입니다. 그게 6장 30절이에요. 6장 30절 보세요. 그러나 모세는 주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바로가 어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여기서 똑같은 말을 하죠. 자기는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7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다시 모세의 동역자로 아론이 있음을 일깨워주세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너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모세를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쓰시려는 용도 때문에 이러시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온전케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건 거예요. 한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100마리의 양 가운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뭡니까? 지금 7장 1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보아라, 너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누가요? 주어가 뭡니까? 보아라, 7장 1절에 보시면 보아라, 나는 이러죠. 보아라, 나는 너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이렇게 그걸 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지금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들을요, 저 깊숙한 곳에 덮어두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것을 언젠가 여러분에게서 끄집어내실 때가 있습니다. 이미 그걸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자존심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게 가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학력일 수도 있고요. 외모일 수도 있고요. 성격일 수도 있고요. 말투일 수도 있어요. 죄의식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모세처럼 사명감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반복해서 동일한 문제들이 거듭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세처럼 나 못할래요? 그러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손길은 그 아픔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몰아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의 능력은 언제 어디에나 미칩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이 그래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능력은 언제 어디에나 미칩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 내가 지금 이런 모세와 같은 상황에 있다고 느껴지실 때가 오시거든, 모세처럼 한번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 문제들은 끊임없이 반복될 겁니다. 불쑥불쑥 터져 나올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을 발목 잡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그런데 그걸 말하고 유혹하는, 부추기는 존재가 있죠. 사단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 사람을 옆에서 부추깁니다. 뭐라고요? 남을 원망하게 해요.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유혹합니다. 공통적인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모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 모세처럼 도망치려고 해도요, 하나님은 오히려 더 밀어붙이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저나 여러분을 미워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봅니다. 또 여러분을 깊은 시험에 빠뜨려서 괴롭히시려는 뜻이 아님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세처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미 하나님에게 접붙여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상처도, 그 아픔도, 장점이라고 여기는 것조차도 약점이 되는 그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붙이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가, 여러분의 상처가 곪아서 결국 그 고름으로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수술하신다는 안목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어떤 사람을 쓰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것은 여러분이 뭐가 아쉬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을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수술하는 그 고통을 참아냄으로써 그것을 싸매고 온전케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온전케 하심으로 그의 장점이 오롯이 장점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특히 모세처럼 어떻게요? 옆에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많은 경우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혼자 일하는 게 편합니다.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사람을 붙여주신다고요? 저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혹시 답답한 사람이 있거든, 왜 이런 사람을 내 옆에 두어서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러시거든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밀어붙이시는 겁니다. 모세처럼 옆에 동역자를 붙여주심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 지체라 교회로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고 또 서로서로가 동역자가 되어서 그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거나 무슨 사역을 하실 때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안에서 이처럼 온전하고 그리고 힘있게 펼쳐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특이한 기록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모세와 아론의 족보예요. 왜 뜬금없이 족보가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교훈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족보를 보시면요, 세 사람을 유독 주목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게 뭐 어렵잖아요. 근데 그림을 보면 훨씬 쉬워요. 이 족보 6장의 4절부터 있는 족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저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세 사람을 우리가 유독 주목하게 되는 것을, 본문이 세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본문에 보면 뭐가 공통점이냐면 그들의 연수가 나옵니다. 몇 년 살았다.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16절의 레위예요. 여러분 저기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본문에서 족보는 누구의 족보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곧 야곱의 족보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12명의 아들이 있죠. 근데 본문에서는 12명 아들을 다 말하지 않고 나이 순으로 루벤, 시므온, 레위 세 사람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루벤, 시므온, 레위, 그러니까 14절, 15절, 16절에 한 사람씩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머지 9명의 이름은 아예 소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3명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데 그 셋 중에서도 레위 가문의 이야기가 전부예요. 16절부터 25절까지, 14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 가는데 16절부터 25절까지가 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레위 가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레위 가문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아들 가운데 셋째가 레위잖아요. 그런데 또 특히 16절을 보면 레위가 몇 년 살았다고 그래요? 137년을 살았다. 그의 생애를 말하고 있어요. 137년을 살았다. 두 번째 주목할 인물은 18절에 나오는 고핫이에요. 고핫. 고핫은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누구의 아들입니까? 레위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어요? 고핫도 133년을 살았다 기록하고 있죠. 다른 사람의 연수는 말하지 않아요. 고함만, 또 그 위에 레위만, 즉 그 사람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앗의 아들들이 있죠.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네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주목할 인물이 누구냐면 그 고앗의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인 아므람이에요. 그게 20절이에요. 20절에 보면은 아므람을 소개할 때 몇 년 살았다고 그래요? 137년을 살았다. 역시 이 아므람만 생애를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요.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세 사람에게 주목하라는 표시를 이렇게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히 어떤 기록을 덧붙이시냐면 이 아므람은 누구와 결혼합니까? 요게벳과 결혼해요. 근데 요게벳이 누구라고 소개돼요? 고모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고모하고 결혼하는 게 이게 뭐 지금 이게 사실은 이제 여기에 이제 성경에도 세 사람의 여인이 나오는데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오늘 그걸 말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아므람은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서 누구를 낳죠? 모세, 아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미리암을 낳죠. 이 아론과 모세를 낳습니다. 그래서 족보 그림을 보시면 그 하얀색 칠해진 부분, 곧 야곱에서 레위로, 레위에서 고앗으로, 고앗으로 아므람으로, 그 다음에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 그 다음에 그 아론의 또 아들들이 또 나오죠? 아론의 아들들이 나오고 또 그 중에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가면 죽죠.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그 비느하스의 아들, 비느하스가 아니라 홈니와 아비우가 나오고 엘르아살이 나오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까지 이 제사장의 족보를 쭉 말하고 있어요. 이 비느하스는 그 사사기까지 연결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레위 가문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림을 보면서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시냐면 레위 일가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레위 일가.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25절에 그러죠. 이들이 다 가문별로 본 레위 일가의 조상이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이 레위에서 비느하스에 이르기까지 레위 가문의 족보를 쭉 소개하고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아론과 모세가 있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25절 이렇게 소개한 끝난 다음에 26절을 보면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아론과 이 레위 가문을 집중하고 그 가문의 중심에 아론과 모세가 있다는 걸 언급한 후에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별로 편성하여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주님의 분부를 받은 이들이 바로 누구예요? 아론과 모세다. 그 다음에 27절에도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 달라고 말한 이들도 바로 누구다? 모세와 아론이다. 지금 뭘 강조하는 겁니까? 아론과 모세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는요, 모세와 아론, 아론과 모세가 그 조상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족장 야곱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은 아론과 모세는 창세기에서부터 말씀하신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또 아론과 모세는 어떤 가문입니까? 레위 가문이다. 레위 가문은 무슨 역할이에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곧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제사드리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아론과 모세는 바로 그 제사장 역할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이다.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아론과 모세는 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백성을 인도해 나가는 지도자요 동역자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이다. 이걸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몰아붙이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지금 지도자인 모세를 치유하고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었습니까? 힘들고 기가 죽어서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라자손의 이야기가 나오죠. 고라자손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너만 지도자냐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루벤, 시므온, 레위 세 사람을 소개하는 이유도 있어요. 사실 이 세 사람들은 다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나이 순으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르우벤의 그 동생 다말이 그 강간당하는 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을 이 레위와 이 시므이가 그 할례를 행하게 해서 죽인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이들을 열두 아들을 축복할 때 이 두 아들들에 대해서는 축복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가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십니다. 힘들고 기가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면, 그럼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더 나아질 것인가? 더 좋아질 것인가? 더 기가 살아날 것인가? 과연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점을 다시금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헌법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복되신 구주께서는 그의 몸된 보이는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위하여 직원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교회에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있죠. 어떤 직원이 있습니까?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와 같이 안수하여 세우는 일꾼을 교회의 항존 직원이라고 그래요. 직원입니다. 그게 헌법적인 명칭으로 직원이에요. 왜 이 직원들을 세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누구들을 사용하시냐면 직원들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직원이 누구냐? 항존직이라 그러죠. 항존직원. 항존직이라는 것은 교회가 존재할 때 그 교회가 존재하도록 그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항상 있어야 될 직분이 그 직원이 바로 이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항존 직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사실 그 전에 교회의 기초 직원이 있습니다. 이 기초 직원은 선지자와 사도들이에요. 근데 선지자와 사도들은 지금은 없죠. 초대교회 때만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직원이 있는데 교회의 임시 직원이 있습니다. 임시 직원은 누굽니까? 전도사나 전도인, 또 권사, 남녀, 서리 집사를 교회의 사정에 따라 안수 없이 세우는 이러한 사람들을 교회의 임시직원이라고 그래요. 임시직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원을 세우시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시행하는 사역, 또 신자들로 하여금 진리와 행위를 바로 지키도록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목사인 제가 아무리 모세 같은 지도자라도, 뭐 모세의 턱없이 부족한 지도자지만 아무리 제가 모세 같은 지도자라 하더라도 혼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아론과 같은 동역자가 협력하고 순종할 때,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갈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힘있게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장 6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누가요? 모세 혼자서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이, 동역자들이, 교회 직원들이 함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했다. 그때 모세가 80세요, 아론이 83세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7장 8절 이후의 역사가 뭡니까? 열재앙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펼쳐가십니다. 그 기적이, 우리는 그 기적만 보지만 사실 그 기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준비 작업들을 하시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혹 여러분을 밀어붙이시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 사건만, 그 상처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지금 이 역사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안에서 준비시켜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레위, 이 제사장 직분, 이 제사장 가문은 이제 우리 신약시대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인이요 신자라고 한다면 다 뭐라 그럽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하나님과 그 능력에 힘입어서 모세와 아론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손색이 없게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만약에 모세가 난 못하겠어요. 거절한다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지치고 기가 죽어서 안 들을래요. 그런다면.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전해도 귀담아 듣지 않아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귀담아 듣고 동의는 하지만 정작 믿음의 선택과 실천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살아서 후회스러운 인생은 없습니다. 그것이 이 모세를 통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직원으로 세움받은 항전직 일꾼들, 임시직 일꾼들은, 직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듣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택하여 맡기신 사람들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청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직원들이 온전한 사람, 충성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서로서로 동역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청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실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